목소리에 살며시 잠든 그대의 모습 하얀 종이처럼 희미한 너의 미소 이제 그만 그대와 함께 나눈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갔어도 외로운 나의 마음을 보이긴 싫어 어두운 거리에 홀로서 느낌 사라져버린 나만의 희미한 너의 모습도